고 어두운 밤이 어스레한 등불의 밤이 외로움에 아픈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. 우린 이미 가신 뒤에는 저를 버리고 가신 뒤에 하염없이 긴긴 밤들을 실토록 받았습니다. 돌아오는 화요일을 예님과 헤어지던 날 전날에 즐겁던 일들이 추억에 물드는 날 잊지 못할 옛사랑 돌아오